Hey girls. Hey, I think they want to talk to us. Should we let them join? Nah, they don't understand our lingo. Haha. 새로운 매력 빠져들 걸 make a lingo. 나도 통한다면 amigo. 우리만의 buzzword 색다른 symbol. 내 말이 이해했어마저 bingo. 아. 지루한 건 절대 싫어. 평범하지 않은 톡톡톡 멈출 생각 없어 넘쳐나 new feel 다른 차원의 make a lingo yeah. Make a lingo yeah. It's a lingo yeah. Make a 다들 솔직히 알고 싶을 걸 I know what they say 재밌는 걸 어떻게 매일 새롭게 만들어 갈래 no way You know what we say 가끔 외계인 같아 이해 못해도 제 맘에 들어 난 this is our lingo 글쎄 벌써 중독됐어 make a lingo 너도 그렇다면 amigo 들어가는 바스워드 많은 symbol 겨우 눈치챘어 좋아 bingo 생각하면 정말 쉬워 너다운 걸 말해 톡톡톡 아님 그냥 외워 이젠 알겠지 느낌 그대로 make a lingo yeah make a lingo yeah it's a lingo yeah make a 너도 솔직히 듣고 싶을 걸 I know what they say 재밌는 걸 어떻게 매일 새롭게 만들어 갈래 new way You know what we say 가끔 외계인 같아 이해 못해도 속마음에 들어 난 this is our lingo 잔소리해도 난 신경 안 써 your voice 다 소용없을 걸 누가 뭐래도 조금 유치하게만 보여도